돌아오지 못한다면 가지 마세요. 이렇게 애원합니다. 당신이 원한다면,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갈게요.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말아요.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? 당신을 사랑해도,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.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? 가슴 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?